우리 어제와 같은 본문 말씀 오늘 한 번 더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제 말씀을 드렸죠.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용서하는 것이다. 두배붕을 위해서라도 생명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사 말씀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작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되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용서를 해야 하는가? 첫 번째 내용입니다. 바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한다.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횟수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흔 번씩 일곱 번의 용서, 여기에는 완전수 7과 또 충만함의 수 10의 조합인 70수가 나오죠. 또 여기에 완전수 7이 또 한 번 곱해진 숫자로 말하면 490번의 용서가 되겠습니다. 7 곱하기 10 곱하기 또 7을 곱하죠. 490번의 용서. 여기서 한마디로 말해 완전함이 충만하게 넘치는 용서를 말합니다. 완전수 7에 충만의 수 10이 곱해졌다. 완전함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용서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나옵니다. 희년. 이 희년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있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 이것이 7번 반복된 49년, 7번 반복된 49년, 즉 7번째 안식년에 그 49년 다음 해인 제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여기도 완전수 7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 있죠. 7년마다 땅을 안식시켜야 되는데 이 7년마다 임하는 안식년이 7번 곱해진 49년째, 즉 7번째 안식년 다음 해인 50년째가 희년이다. 그래서 이 희년에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땅을 쉬게 하는 그 안식년의 제도뿐 아니라, 즉 땅만 쉴 뿐 아니라 이때는 종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모두 용서함을 받고 풀려나는 절기가 희년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희년이 되면 무조건 종들을 풀어줘야 돼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자객에게 빚을 지든 어떤 해를 가하든 모두 용서하고 다 풀어줘야 돼요. 이게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3절에 이 희년의 제도가 나오죠.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세 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희년에는 종들을 다 자기 가족에게로 돌려보내라. 자기 기업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무조건 따지지 말고 용서하라. 오늘 본문에 이 490이라는 숫자, 이것은 안식년의 7배수인 49년이 10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490번 용서하는 사람은 희년에 1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490번 다른 형제를 용서하면 여러분도 그동안 세상의 종 되었던 것, 물질의 종, 사업의 종, 누구 사람 밑에서 엎드려야 하는 그런 인맥의 종에서 여러분들도 신령한 희년, 그 희년의 10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는 가운데 삶의 모든 억압과 짓눌림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신령한 희년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의 중심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되 중심으로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똑같이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기서 용서의 조건이 나오죠. 어떻게 용서하라? 용서하라.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라. 그래서 중심이라는 단어, 헬러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마음이란 뜻이에요. 마음으로 용서하라. 이거. 겉으로 용서하지 말고 속으로 용서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한글개혁성경은 중심, 마음 한가운데 중심으로 번역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되 마음으로 용서하되 특별히 마음의 한가운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용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용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심으로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를 용서하되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쓰죠. 야, 너 여기저기 휩쓸리지 말고 제발 중심 좀 잡아. 마음 중심을 좀 잡으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가끔 사용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딴 마음 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마음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내가 요동치 않고 형제를, 자매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용서하고 또 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용서를 했는데 또 마음의 분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를 용서하시되 억지로 겉으로만 용서하지 마시고 내 마음 한가운데 중심으로 용서하시는 가운데 천부로부터 똑같은 용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천부 하나님께 그대로 받는 거예요.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바로 다른 사람의 죄를 간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저지른 죄를 간과할 수 있어야 된다. 간과하지 않으면 떠올려지게 되고 자꾸 떠올려지면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버젓이 눈앞에 보이시는데도 죄 없다 간과하시고 의인이다 칭해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을 치르지 않고 의인 되었다 이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5절 그 다음 구절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간과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도 화가 나시죠. 당신의 구속사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날마다 같은 죄를 지어. 날마다 누구를 미워해. 날마다 심통이 벌벌하고 날마다 마음이 어두워. 하나님도 길이 참으시는 가운데 그 죄를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값없이 의롭다 칭함 받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간과하심이란 단어가 나오죠. 간과하심. 헬라어로 파레시스입니다. 파레시스. 어떠한 뜻이 있냐면 간과하다.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상 죄 지은 자는 형벌을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벌하지 않고 내버려 주신다. 신약에 딱 한 번 사용된 단어가 이 파레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이 관과하심의 역사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2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죠. 허물에 사함을 얻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그 죄를 수건으로 딱 덮듯이 가리워주신다. 딱 가리고 나서 어? 죄가 안 보이네? 또 죄가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역사예요. 또한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시면 더 확실한 표현을 쓰고 있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등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등 뒤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등 뒤도 보이시는 분이죠. 근데 마치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의 모든 죄, 덕지덕지 붙은 죄, 하나님이 자기 등 뒤에 딱 던져놓고서는 안 보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죄가 어딨냐? 던져놓고는 안 보인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간과하심의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하튼 행복자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인지라 또 좁은 마음을 갖고 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인지라 남의 잘못을 한번 목격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짚고 넘어가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크게 떠벌립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간과하심의 축복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죄들, 그 무시무시한 죄들을 보시고도 못 본 척 덮어주시고 간과해 주셨다면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도 못 본 척 덮어주고 감싸주고 간과해 주는 참 용서가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죄의 덮음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형제를 용서하되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우리가 용서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그 용서가 온전한 용서가 되고 참 용서가 될 수가 있다. 우리 모두 각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용서를 하긴 하죠. 자, 내가 작심하고 용서하겠다. 용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용서는 마음에 조금이라도 앙금이 남게 되어 있어요. 난 다 용서했어. 내 마음에 꺼림한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의 용서의 한계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되 다음과 같이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원수가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막 주변의 모든 사람, 자기를 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다 밉겠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는 용서의 비결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이렇게 용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한 용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했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용서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용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 앞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거죠. 내가 용서할 때 내가 마음이 넓어서 이게 아니라 내가 착해서 용서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켜보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그 용서는 단 1%의 그늘도 없이 완전한 빛 가운데에서의 용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니까 1%의 어둠이 남는 거예요. 내가 착하니까 용서하는 거야. 나를 걸고 용서하니까 거기에 앙금이 남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앞에서 용서한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할 게 없는 것이죠. 100%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방법 첫 번째,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원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가 용서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드린다,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이거예요. 원수된 자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내가 먼저 용서한 후 그 다음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먼저 용서하고 와서 드리는 예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누가?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야,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느냐. 먼저 내가 용서를 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걸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올바른 예배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용서하는 방법, 어떠한 방법입니까? 바로 기도 가운데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가서 용서하는 것, 이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은 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기도할 때에 누구의 죄가 떠올려지거든 용서하라 이거예요.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바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앞에 와요. 그러면 내가 용서할 마음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원수와 같은 자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사람을 온전히 용서하시는 가운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두 배의 부흥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 교회에 나와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뜨거워지고 기도가 뜨거워지고 헌신이 뜨거워지고 전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두 배 부흥의 영혼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힘차게 찬송하시고 내가 중심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6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